태양절 경축 체스코 준비위원회가 최근 브라하에서 결성되었습니다. 준비위원회는 3월 7일부터 4월 20일까지를 경축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성스러운 혁명 생애와 업적을 칭송하는 회고 모임, 토론회, 영화 감상회 등 다양한 정치 문화 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했습니다.